쭈비쭈비땅 오 쭈비쭈비땅 생얼생얼한 오 생얼생얼한 끈잇 끈잇 젤레사카랑 갈라오디 쭈빗 같았냐 사양 끈잇 끈잇 좋아서가랑 갈라오디 생것 같았냐 지우고 쭈빗 쭈빗 gak dikasih cinta cubit-cubitan oh cubit-cubitan senggol-senggolan oh senggol-senggolan genit-genit cewek sekarang kalau dicubit datangnya to be too